가진 수많은 날들이 문득 생각이 나죠. 그때 즐겨 듣던 노래 하나씩 꺼내보죠. 그래 그랬었지 우리. 그리워하다가 운 노래 내 맘은 여전히 아직 너야. 괜찮다고 위로된 노래 I believe in you, I believe in you. 아직 너의 소리가 들려. 함께 들었었던 추억이 담긴 노래 같이 불렀었던 노래 멜로디 가슴 속에 늘 간직할게. 시간이 멈추는 날까지 계속 부를래. 목이 터지도록 널 부를게. Yeah. 설레었다 널 처음 본 순간부터. 눈이 부셔오지나 빛이 나던지 숨기지 못했던 떨림 첫 느낌에 행복이란 단어를 말했다. 어느새 너 나의 노래가 돼 수많은 것들이 변한다 해. 또 내일도 모레도 널 부를래. 하루 온종일 노래할게. 언제나처럼 넘치도록 설레인다. 너 없인 안 된다던 노래 해를 몇 번을 넘겨도 아직 너의 미소